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2월은 봄입니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차명숙 작사, 조은곤 작곡인 노래는 주체 90, 2001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2월의 봄에 대한 심오하고도 특색 있는 형상을 통해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율율히 칭송한 시대의 명곡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노래 2월은 봄입니다는 가사도 잘 쓰고 곡도 잘 지었다고, 타향에서 맞은 봄이 있어 오늘의 2월의 봄이 있는 것이라고, 가사에 영원한 봄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가사를 내용이 있고 인민성 있게 잘 썼다고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요가 주체 90, 2001년에 나온 노래들 가운데서 제일 좋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노래는 우리 조국과 전 인류의 앞길에 영원한 봄을 안아오신 백두산 조을세위인들에 대한 탐없는 흠모심을 금치 못하게 하는 뜻깊은 명곡입니다. 노래의 가사를 통해서 절감하게 되는 것처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모신 2월의 봄은 백두산 조을세빈들의 숭고한 뜻이 어린 유서 깊은 백두산 미룡 고향집과 더불어 영원할 위대한 봄이며 내 나라의 창창한 미래를 안아온 환희의 봄인 것입니다. 가사에서는 귀털집의 따스한 들창가와 지붕 위에 나붓기는 붉은 길을 통해서 백두산 조을세빈들의 팔자치가 오려있고 조을세의 위인의 손길이 닿은 뜰악과 창가마다에서 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꽃피운 육육한 자옥을 숭고한 사색과 경모의 마음으로 도듬어 보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 백두산 미룡 고향집을 인민의 영원한 봄의 고향으로 소중히 간직하고 위대한 장군님을 길이 받도록 2월의 봄을 무궁토록 빛내어갈 교리로 가슴 불태우게 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우리 혁명과 조국 종사의 길이 빛나는 뜻깊은 2월의 봄에 대한 이렇듯 심오한 사상을 매절 가사의 마지막 시행이 이 가슴에 안아보는 뜨겁게 안아보는 무궁토록 빛내어가리라는 시구절과 결합해서 의미심장하게 반복하면서 그 폭과 깊이를 무한대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라네림 대조에서 종족 일부분 형식으로 씌워진 노래 선율은 봄의 소정을 담은 가사의 형상적 여구와 독특한 성격에 맞게 매우 밝고 따뜻한 정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경모의 정을 안고 끝없이 설레이는 추곤의 물결인 양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면서 지향성을 강하게 띠고 발전해가던 선율은 넷째 악단의 첫머리에서 끓어오르는 격정과 다음없는 칭송의 감정을 열정이 넘쳐 웅신깊게 터치면서 절정을 이룹니다. 전통적인 어음계 조식에서 씌워진 노래 선율은 비교적 넓은 음역에서 자유롭게 그러나 폭 내심적으로 전개되면서 비교적 거르러우면서도 규칙적인 리듬과 부드러운 선율선의 결합으로 뜻깊은 2월의 봄, 경사스러운 2월의 봄을 끝없이 밝고 따뜻하면서도 황홀하게 펼쳐 보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선율은 8분의 6박자의 사색적이며 유연한 감을 자아내는 리듬의 효과를 잘 살려 선율의 부단한 약동감과 진취적인 정서를 줌으로써 그 특색을 돋구고 있습니다. 가요 2월은 봄입니다는 영원한 조선의 봄, 무궁토록 빛내어갈 내 나라 내 조국의 봄과 더불어 이 세상 끝까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숲에 수리꽃이 반짝. 다음 순서로 노래 해돋이 순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석천 작사, 안정호 작곡인 노래는 주체 85, 1996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요 선군으로 빛나는 내 조국의 앞날은 열정과 환희로 끓어넘치는 해돋이 순간처럼 밝고 희망차다는 확신을 낭만적인 정서로 훌륭히 구가하고 있는 명곡입니다. 노래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타는 열정과 미래에 대한 열렬한 지향, 원대한 구상과 포부를 안고 펼쳐지는 해돋이 순간이 있어 내 조국의 미래는 한없이 밝고 희망차다는 것을 의미 깊게 강조했습니다. 가사에서는 노래의 사상 주제적 내용이 함축된 시호 해돋이 순간을 매련에서 반복하여 강조하면서 운요의 수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용도 따라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으로 질풍같이 내달리는 내 조국의 복잡한 현실을 아침해가 솟아오르는 창쾌한 자연현상으로 생동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가사에 담겨져 있는 주제사상은 밝으면서도 정열이 넘치는 약동적인 선율 형상에 의해서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더대조의 4분의 4박자로 되어 있는 노래 선율은 높고 낮은 조약 진행과 길고 짧은 소리표들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굴곡 있고 탄성 있는 선율선을 이루며 밝고 낭만적인 정서를 훌륭히 펼쳐 보여줍니다. 철학적으로 심오한 사상 주제적 내용, 특색 있는 형상적 화폭으로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뜨거운 조국애를 감동 깊게 노래한 가요는 커다란 정서적 감화력으로 해서 우리 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널리 풀리버지고 있으며 다양한 음악 형식으로 형상되어 전철빈의 숭고한 풍모를 사람들의 가슴마다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해돋이 순간은 열정의 순간 하늘도 바다도 붉게 물드네 우리 장군님 창문을 여실 때 강산이 밝아지는 해돋이 순간 랄랄라 랄랄라 해돋이 순간 해돋이 순간은 한이의 순간 새들도 노래 속에 나대를 치네 우리 장군님 미소를 보내실 때 조국이 젊어지는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칩니다.